박근혜의 비참한 종말은 만고 죄악에 대한 민족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다. 남조선인민투쟁사의 뚜렷한 자국을 새긴 전민항쟁에 관한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 촛불투쟁에 의해 만고 역적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 박근혜는 신복의 총탄에 맞아 돼진 애비처럼 민심의 촛불에 타 죽은 괴뢰 대통령으로 남조선 정치사에 치욕스런 오명의 한 페이지를 남기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남조선인민들이 대중적 투쟁으로 희세의 악녀, 극악무도한 매국노, 민족반역자에게 절추를 내리고 친미 파시 독재 기반을 밑뿌리채 뒤흔들어 놓은 전민항쟁의 역사적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이 상보를 낸다. 1. 2016년 10월 말부터 132여일간이 걸쳐 온 남력당을 뜨겁게 달구며 전개된 전민항쟁은 반민족 악정과 4대 매국 동족 대결만을 일삼아온 독재의 원형 부정부패의 왕초 박근혜 6대에 대한 남순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었다. 남조선 사회는 인민을 개, 돼지로 취급하며 유신독재 부활과 반민족 악정으로 남력당을 중세계적 암흑천지, 민주, 민생, 민권의 가장 참혹한 불모지로 전락시킨 박근혜에 대한 분노로 끌어번졌다. 바로 이러한 때인 지난해 10월 박근혜년과 최순실의 족속을 둘러싼 전대미문의 권력형 부정부패 국정농락 사건인 박근혜 최순실의 추문 사건이 터졌다. 박근혜가 측근들을 내세워 미로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비법적으로 설립하고 부정축제위원 사실, 이 두 재단 설립에 깊숙이 개입한 최순실이 박근혜 집권 초기부터 역도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국정을 좌지우지한 사실 등 사건의 추악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남조선 정치사의 유리없는 특대용 부정추문 사건에 사회는 죽감아 끓 듯하였다. 바빠난 박근혜는 10월 25일 이를 시인한 대국민 사과 발표 노름으로 사회 여론을 녹자쳐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으나 그것은 오히려 전민항쟁 발발의 기폭제로 되었다. 국민을 무시한 섭정 권력의 실체가 드러났다. 사상 유리 없는 국정농단 세력 청산에 나서라. 무법적 권력의 지지 기반은 완전히 무너졌다.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이제는 모두 거리로 나서자라는 외침이 남력당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속에 각계 단체들은 적극적 행동으로 넘어갔다. 25일 인터넷에는 오는 29일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 촛불을 들고 모이자는 글이 올랐다. 이 글은 26일 저녁 무렵까지 2만 5천여 회에 조회되었다. 28일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 총연맹을 비롯한 50여 개의 단체들을 망라한 2016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남조선 각계층이 박근혜를 징벌하기 위한 촛불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호소하였다. 29일 2016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각 지역 시민단체들의 주최하에 서울의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남조선 전 지역에서 일제히 범국민행동이 전개되었다. 노동자, 농민, 야당 의원, 교수, 가정부인, 노인, 대학생, 중고등학교 학생, 어린이 등 남녀로서 모두가 분노의 촛불을 켜들고 거리로 달려나갔다. 4.16 연대와 백남기 투쟁본부, 사드배치 조지 전국행동, 민주주의 국민행동, 진보연대 등 29개 투쟁단체들로 구성된 11.12 박근혜 퇴진 촉구 시민대행진 추진위원회는 박근혜에게 11월 12일 정오까지 대통령직을 사퇴하며 만일 국민의 명령을 끝내 거부한다면 범국민적 투쟁으로 기어이 불법 정권을 끌어낼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들이댔다. 리와유자대학교의 학생 교원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을 발단으로 대학들에서 시국선언 운동이 개시되었다. 이 운동에 남조선 전 지역의 노동계, 농민계, 학계, 문화예술계 단체들은 물론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합세하였다. 각 대학들에서 박근혜 탄핵 대학생 운동 본부를 결성하고 투쟁에 진입하였다. 성령여자대학교, 성공회대학교, 동국대학교, 서강대학교, 전주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등 각 대학의 총학생회와 학생운동단체들을 망라한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대학생 시국회의가 조직되고 동맹휴학을 비롯한 공동행동이 벌어졌다. 문화예술인들이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를 그리스도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가톨릭교의 종교인들은 박근혜 퇴진 5대 종단운동 본부를 조직하였다. 인천과 경기도, 대전, 전라남도, 부산, 광주, 남조선, 강원도, 제주도를 비롯한 전 지역을 포괄하는 16개 지역에서 대책기구들이 구성되고 부문별, 지역별 운동본부, 시민행동, 시국회의, 대책회의 등 투쟁단체들이 늘어났다. 남조선 강원도 지역의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강원행동을 결성하고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민주주의와 민생평화를 지키기 위한 제2의 6월 인민항쟁을 선언하였다. 보수 세력 내에서도 박근혜에 대한 반감과 현 정권 유지에 대한 위기감이 급격히 높아졌다. 새누리당 내 비박근혜파와 7인회를 비롯한 보수 원로들, 학자들, 경상도 지역의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도 박근혜에 대한 환멸감을 표시하며 물러날 것을 주장해 나섰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까지도 박근혜가 그대로 버티고 있으면 민심이 더욱 악화된다고 하면서 역동연의 하야를 요구하였다. 용암마냥 이글거리던 분노에 찬 민심이 터친 박근혜 탄핵, 박근혜 하야의 함성은 서울에서부터 제주도에 이르는 온 남녘땅에 울려퍼졌다. 삶의 무덤, 자유의 무덤, 인권의 무덤, 희망의 무덤을 불사르기 위한 투쟁의 촛불이 영혼의 불길이 되어 전 지역으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2. 남조선에서의 촛불 투쟁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민항쟁이었다. 지난해 11월 9일 2016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 전 지역의 1,550여 개 단체들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비상국민행동이 결성되었다. 비상국민행동은 각 지역의 투쟁 상황을 신속히 집계하면서 선전수단들을 통해 매 단계의 투쟁 방향과 일정, 집회의 주제와 행동 방식, 준비품 등을 통일적으로 알려주면서 촛불투쟁을 조직적이며 대중적인 항쟁으로 승화시켜 나아갔다. 이 나날 비상국민행동에 망라된 단체들의 수가 2,300여 개로 늘어나 항쟁 대오는 더욱 확대에 강화되었다. 민주세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던 친미보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보다 위력한 투쟁으로 넘어갔다. 보수 부패 세력의 소굴인 청와대와 정부, 국회청사, 총리 공관 앞은 박근혜 탄핵을 위한 주요 집회 및 시위 장소로 화하였다. 시위군중은 남조선 항쟁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100m 앞까지 진격하여 반동 야성을 촛불로 에워싸고 역적무리들과의 전면 대결전을 벌이었다. 항쟁 참가자들은 인민들이 흘린 피해 대가가 헛되이 된 지난 시기의 교훈들에 립각하여 민중이 주인된 새 제도, 새 사회, 새 세상을 이룩하는 것을 투쟁 목표로 제기하였다. 그들은 단순히 박근혜를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 임금제를 보편화하며 재벌 위주의 특권적인 경제정책을 폐지하는 것, 남북관계를 회복시키며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회담을 재개하는 것, 미국의 사드 배치와 일본 자위대의 조선반도 진입을 막고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과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합의를 무효로 하는 것 등을 10대 과제로 내세웠다. 청소년 학생들이 각계층과 함께 들고 일어나 연일 투쟁기세를 올리었다. 그들은 분노하라 청년이여, 4.19 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중항쟁의 전통을 살리자, 우리가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우자동의 구호대를 축혀들었다. 이에 질겁한 괴뢰 보수패당은 청년층이 정치활동에 전면에 나섰다. 전대협이나 한 청년과 같은 학생운동 조직들이 부활될 수 있다고 비명을 질렀다. 나어린 소년 소녀들도 최순실의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촛불투쟁에 합류해 나섰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 입학시험을 마치는 길로 박근혜 퇴진투쟁에 진입하였다. 역대적으로 정치와 거리를 두고 대중투쟁에 잘 나서지 않은 것으로 하여 최후의 시위 세력으로 불리워온 변호사들, 공무원들, 체육인들, 애기 어머니들까지 시위대오에 들어섰다. 가장 극우 보수적인 인터리토 모임의 성원들도 박근혜는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가장 나쁜 짓을 했다, 박근혜를 빨리 버려야 한다고 하면서 반역 집단을 압박해 나섰다. 소속과 정견,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가 박근혜 탄핵투쟁에 떨쳐나섰다. 10월 29일에 전개된 1차 촛불투쟁으로부터 12월 3일 6차 촛불투쟁까지의 기간, 서울에서 연 503만여 명, 지방에서 연 128만여 명이 대규모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였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해의 3월 11일 박근혜 탄핵을 경축한 날까지 20차례나 전개된 대중적 촛불투쟁은 참가자 수에서 연 1,700만 명이라는 인민항쟁 사상 최대의 규모를 기록하였다. 특히 12월 3일에 있은 촛불집회 규모는 232만 명으로서 이승만 욕들을 거꾸로 때린 1960년 4.19 인민동기와 군부 파쇼 독재를 끝장낸 1987년 6월 인민항쟁을 훨씬 뛰어넘었다. 각지에서 보수와 열차 등 수송수단들이 모자랄 정도로 수많은 군중이 주말마다 대규모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서울과 주요 도시들에로 모여들었다. 전민항쟁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민심의 의지가 담긴 단두대와 상료, 박근혜년을 가두어 놓은 교도소 모형을 비롯한 가장물들이 투쟁의 광장들에 연이어 출연하였다. 풍자투쟁 열풍이 고조되는 속에 박근혜 일당의 추악한 꼴을 담은 인형들, 조형물, 그림, 노래, 소설, 극들은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히 매장된 역적무리의 비참한 종말을 예고해 주었다. 역적무리를 하나의 밧줄에 묶고 처형하는 모습을 연출하거나 박근혜 년의 말투를 유머적으로 조소하는 방식, 청와대에 집단적으로 년의 행명령서를 발송하는 행동, 보수 시위, 오체 투지 행진, 건물벽에 민심을 반영한 글 새기기, 박근혜 정권 생명연장의 꿈이 꺼지기 바란다는 취지에서 일본 간 일제히 촛불과 레이드 등 손줄하기 조명을 끄는 조항의 일본 행사 등 투쟁은 나날이 새롭게 전개되었다. 상점, 식당 등의 경영자들, 공무원들은 출입문과 창문, 건물벽들에 박근혜 탄핵, 박근혜는 퇴진하라라는 현수막들을 걸어놓고 촛불투쟁에 직위송원을 보내었다. 각계층은 장기투쟁으로 넘어가는 데 맞게 대규모 촛불투쟁과 함께 공동성명 발표, 손전화기와 인터넷을 통한 탄핵청원 등 다양한 형식들을 적극 폐합해 나아갔다. 박근혜 퇴진 사이트, 촛불집회 사이트들이 개설되어 역도년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활발히 벌어졌다. 인터넷 위에서 천만 명 온라인 촛불집회가 진행될 때 전라남도 여수시 거문도 앞바다에서는 영왕님이 노하셨다, 당장 퇴진하라, 박근혜 즉각 구속수사하라 등의 구호들을 내붙인 10척의 배들이 려를 지어 고동소리를 울리며 해상시위를 벌이었다. 언론계도 대중적 촛불투쟁에 합세해 나섰다. 신문, 통신, 방송들이 촛불투쟁 소식을 긴급속보로 다루면서 민심의 요구와 주장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항쟁 전 기간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들에 게시된 촛불 집회 소식이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투쟁 때의 근 3배인 9만 3,520여 건에 달하였다. 노동자들은 굴착기로 괴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들이쳐 출입문과 시설물들을 짓문겠고 농민들은 각지에서 트락터를 비롯한 농기계들을 몰고 서울로 진격하였다. 한 종교인은 한일 군사협정 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내란사범, 즉각 물러나라, 경찰은 내란사범, 박근혜를 체포하라, 경찰은 해산하라,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이라는 글을 남기고 몸에 불을 달아 항고하였다. 자유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꾼 예전 새누리당 사에 내걸었던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경로한 군중의 썩은 달걀 세례로 얼룩졌고 여당의 깃발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박근혜가 정치적 고향으로 여기는 대구에서 역도의 사진이 휴지조각이 되고 도로바닥에 그려놓은 연애상통과 특대용 부정추문 사건을 풍자한 그림들을 짓밟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경상북도에서는 경로한 시위자들에 의해 박정희 족속이 살던 집이 불에 타고 박근혜는 자살하라 등의 글이 고리들에 나붙었다. 촛불을 형상한 레드 등을 비롯하여 소도구들과 선전물들을 제작 봉사하고 시위자들에게 식사를 보장해주는 항쟁 지원 열기가 고리완 마을들을 휩쓸었다. 남녹인민들의 거세찬 박근혜 탄핵 촛불 투쟁에 발맞추어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도이칠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도 연대적인 촛불 투쟁과 시국 선언 운동 시위 행진을 벌이었다. 남조선인민들은 물론 우리 동포들이 사는 그 어디서나 광범하게 벌어진 박근혜 퇴진 투쟁은 역도년의 숨통을 시시각각 옥죄였다. 3. 자주 민주 동일의 새 세상을 안아오기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전면항쟁은 4대 매국 보수 세력과의 초미한 대격전이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의 탄핵안 통과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와 그 일당은 헌법재판소에 탄핵의 이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특검의 청와대 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하였다. 지어 부정추문 사건을 놓고 오래전부터 기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울 수 없다. 촛불 시위는 체제를 반대하는 세력의 결합이라고 떠버리면서 어떻게 하나 탄핵 사태를 역전시켜보려고 발악하였다. 세인을 경악케 하는 특대용 부정추문 사건이 반동적 통치기반을 붕괴시키는 무서운 정치 태풍으로 화하는 데 바빠난 박근혜는 궁지에서 헤어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우는 최측근 비서관들을 사퇴시키는 기만극을 벌여놓았다. 죽을 죄를 지었다며 머리를 조아리던 최순실도 첫 재판에서부터 범죄를 모두 부인하다 못해 뻔뻔스럽게도 무죄를 주장하였는가 하면 괴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전자 부회장 리자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었다. 괴뢰 보수패당은 박근혜의 집권 행적을 극구 찬양하는 치족 백서 발간 노름을 벌이는 한편 낡아빠진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인민적 정책을 고수하려고 발광하였다. 공범자인 괴뢰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은 특검의 청와대 수색과 수사기관 연장을 가로막았으며 괴뢰 정부원은 고위공직자들의 업무용 손전하기를 폐기 처분하여 범죄 증거들을 없애버리려고 책동하였다. 청와대 관계자들과 보수 똘거지들은 깡패들을 내몰아 북풍 조작과 맞불 집회 난동으로 남조선 사회의 살벌한 살력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역적 배당의 비열하고 악랄한 책동은 군중의 격분을 더욱 자아내게 하였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층은 이번 촛불혁명이 지난 1987년의 6월 항쟁처럼 미완성의 시민혁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박근혜가 말로 해서 물러나지 않으면 힘으로 끌어내자고 하면서 투쟁의 강도를 계속 높여나갔다. 시위군중은 박근혜 탄핵만이 촛불을 든 국민의 웅얼해진 마음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박근혜 없는 보험을 위해 촛불을 더 높이 들자고 외치며 보수패당과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하였다. 탄핵안의 국회 통과 이후 박근혜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날까지 대규모 촛불투쟁이 무려 13차례에 걸쳐 전개된 것은 불의를 용서치 않으려는 항쟁 참가자들의 드팀없는 의지의 과시였다. 이날 항쟁 참가자들은 새해 전날과 정월 대보름 설명절에도 그리고 온몸이 오르드는 강추위와 눈비 속에서도 낮과 밤을 이어가며 싸웠다. 각성된 인민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마침내 특검과 헌법재판소는 3월 6일과 10일 각각 역도년의 범죄 혐의를 확정하고 탄핵을 최종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피해 바다가 재현될 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진보 세력을 위협하던 박근혜의 잔당들은 연예 파면이 선고되자 폭통이 터져 죽어 자빠지는 등 혈기망측한 몰골을 보이었다. 세계 언론들은 박근혜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남조선 국민이 대통령을 파면시킨 사상 초유의 혁명, 사상 최장 기간, 최대 규모로 폭발한 절대다수 민중의 분노, 134일간 쉼없이 불타오른 촛불혁명의 위대한 승리, 정의가 구현된 새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 등으로 광범위 보도하였다. 남조선 인민들의 전면항쟁은 친미파시독재 집단의 반동적 통치 기반을 밑부리채 뒤흔들어 놓았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청와대의 통치력이 마비되고 보수의 전통 지지 토받친 경상도 지역에서 박근혜와 반역정당의 등을 돌려댔으며 행정부 관료들은 분노한 민심에 기가 눌리고 있다. 박근혜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역사적인 이 촛불투쟁은 반파시오 반독재 민주화 투쟁 형식의 하나로 되었다. 정세 전문가들은 이번 촛불투쟁이 교활한 보수 세력의 수에 넘어가지 않았다. 시민 세력이 보수 집권 세력을 크게 이겼다. 기존의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변이 일어났다고 분석하였다. 시민사회단체, 정인학생단체, 종교단체, 야당들은 성명, 논평, 담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줄줄이 쏟아져 나온 권력형 부정부패 사태는 보수 세력 자체가 얼마나 거대한 범죄 집단, 반민중적 집단이었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하면서 박근혜를 넘어 보수 정권 자체를 갈아엎고 국민이 주인된 새 세상을 세워나갈 것을 호소하고 있다. 촛불 시민은 부당한 권력을 탄핵시키는 것이 끝이 아니며 새로운 세상을 향한 긴 요정의 시작임을 안다.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역량을 성장시키자 대학과 작업장 지역사회에서 우리 모두 고인이 될 수 있다. 곳곳을 광화문으로 만들자. 광화문에서처럼 싸워 승리하자. 60년 해묵은 부패와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전 부분에 다리를 튼 모든 특권, 차별과 싸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스스로 참여해야 세상이 좋아진다고 각성하게 된 이번 경험은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남조선 각계층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과 각 분야의 개혁을 위한 요구사항을 담아 2017 촛불권리 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을 통해 그들은 재벌체제 개혁, 공안통치기구 개혁, 정치 선거제도 개혁, 좋은 일자리와 노동기본권, 사회복지, 생존권, 남녀평등과 사회적 소수자 권리 보장, 남북관계와 외교안보정책 개혁, 언론개혁 등을 촛불혁명의 과제로 제기하였다. 남조선 인민 투쟁 사이에 뚜렷한 자국을 남긴 전륜 항쟁은 박근혜와 같이 인민의 머리 위에 군림하여 민중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욕행하는 부정의 세력은 반드시 멸망하며 정의와 진리로 뭉친 인민의 힘은 그 무엇으로서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남조선에서 4.19 인민봉기, 6.25 인민항쟁과 같이 대중 쪽 항쟁들이 벌어졌지만 이번처럼 수백만 대중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집히올린 종이의 촛불로 반동통치의 괴수를 탄핵시키고 진미보수 세력의 명주를 끊어놓은 사변은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었다. 박근혜와 보수패당의 가련한 초재는 4대 매국과 동족 대결, 반인민적 악정과 파쇼 통치, 부정부패를 일삼아온 만고 죄악이 가져온 응당한 결말이다. 인민의 목소리, 인민의 의지를 거역한 역적무리의 무도맹은 역사의 필연이다. 남조선 인민들은 박근혜를 전민항쟁의 횃불로 단호히 심판한 그 기세의 그 열기로 역사와 민족의 오물들을 전국적으로 매장하고 민중이 주인 된 새 정치, 새 제도, 새 사회를 안아오기 위한 대중적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 있다. 조체 106, 2017년 3월 21일 평양.